내가 받은 사랑만큼 혹여 이 사랑도 내 가슴에 같은 상처로 남을까. 오, 나 지킬 수 있기를 부디 이 사랑이기를 기도하는 마음 너무 죄 많은 나라서 여전히 겁이 나지만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. 내게 이 사랑을 주세요. 온 마음 가득 이 사랑뿐입니다. 다 용서하시고 더가이 없이 여기시어 내게 이 사랑 주세요. 여전히 겁나고 아직 불안해 보여도 이 사랑만큼은 꼭 지켜내야 합니다. 이만 더 강해지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. 내게 이 사랑을 주세요. 온 마음 가득 이 사랑뿐입니다. 다 용서하시고 더 가엾이 여기